대단하시네요 진짜.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야. 봤을 때는 아주 뭐 열기가 대단합니다. 네. 자 그나저나 뭐, 네. 러브레터 오늘 송년 특집인데 아하. 올 한 해는 진짜 김제동 씨가 네. 인생이 바뀌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네. 왜 제가 저희 네. 윤팬이 네. 월드컵 네. 때 네. 그런 것처럼 예. 네. 뭔가 좀 굉장히 그 예. 잊지 못할 한 해가 된 것 같아요. 어, 네. 내년 한 해는 얼굴이 바뀌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뭐 하여튼 그 윤도현 밴드 이렇게 만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러브레터 리플 코너가 제 데뷔 무대였는데 하여튼 그 무대 덕분에 또 우리 윤도현 밴드 덕분에 또 여러분들 덕분에 요즘 뭐 우리 어머니도 기뻐하시고 가족들도 기뻐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만큼 반드시 다는 아니겠지만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 예. 얘도 아주 네. 또 말도 멋있게 네? 이젠 아 준비했죠. 준비했어? 예 그렇다. 1년 동안 예, 예. 진짜 많은 리플이 네. 올라왔죠. 아 그렇습니다. 예, 러브레터 네. 가족들이 뽑아주신 베스트 리플 사연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 가장 기억에 예. 남는 리플 사연 저희들이 그 게시판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단연 많은 분들이 추천한 사연은 바로 네 얼굴에 관련되는 사연. 네. 여자 김제동 리플 사건에서 예,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사진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진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학생이 말이죠. 이때 당시 여고생이었습니다. 예, 여고생. 여고생이었는데 지금 이 학생과는 연락이 두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후인 날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이 학생을 제가 러브레터에 꼭 한번 초대를 한다 그랬는데 예. 저희 작가분들이 연락을 해서 신년에 꼭 한번 초대를 하기로 네. 그렇게 해서 남매가 무대에 함께 서는 그날을 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진짜 닮았죠? 이 사연이 가장 먼저 이제 생각이 난다. 네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으셨습니다. 자, 예. 그 사진 좀 치우고 주세요. 예, 예. 연말에 우리 그 시청자들 꼼자리 식구로 만드니. 자, 그리고 예. 다음 베스트 리플은 네.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 가장 네. 기억에 남는 리플. 리플이라기보다는 뭐, 아이디죠. 아이디. 요 근래에 들어서 네. 리플 내용보다는 그 아이디에 굉장히 그 심혈을 그렇죠. 기울여서 네. 아이디 패러디가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그 아이디 변천사를 한번 지금부터 그랬습니다. 쭉 한번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리 리플해 주세요. 초반에는 굉장히 건전하고 순수한 아이디들, 내용으로 승부를 건 아이디, 조금 튀는 아이디들이 어쩌다가 뭐 사과나무, 뭐 못난이 이 정도가 나오면 굉장히 작가들이 경악하고 그랬습니다. 예, 예, 예. 이럴 수가. 그랬는데 이런 예. 것들이 조금씩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면서 예. 나중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패러디 아이디가 예.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예. 만화 영화 걸작선 부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화영화 걸작성 부분. 아, 또 기억에 남는 아이디가 많죠? 많죠. 만화영화 걸작성 부분. 네. 신밧드의 보험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 천재입니다. 오지의 맙소사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허무 아이디 쪽으로 갑니다. 달려라 뭐하니 뭐 이런 아이디들. 아, 이런 것들 굉장히 저희들 가슴속에 오래 남아있을 것 같은 2003년 한 해를 강타한. 그 다음 예. 뭐 있습니까? 영화 부문이 또 있는데요. 네. 이거 진짜 저 아까 읽고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와니와 정준하. 나왔습니다. 와니와 정준하. 이렇게 예. 하면 정준하 씨를 두 번 죽이는 일이죠. 와니와 정준하. 와니와 정준하 나왔습니다. 자, 다음 TV 프로그램 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시상식 같습니다. 아, 별걸 다. 2003년 KBS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윤도현의 러브레터에서 함께하고 있는 예, 송년 특집. 자, 다음은 2003년 리플 패러디, 아이디 예. 패러디 TV 프로그램 부분. 자, 먼저 후보작 함께 다음에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야, 애들이 좋다, 요새. TV 프로그램 부문 예. 대추나무 사람 걸렸네 나와있습니다. 대추나무 사람 걸렸네. 자, 다음은 자, 2003 아이디 패러디 부분 네 에러 부분 그러니까 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 그러면 예. 자 에러 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부분 어 이건 정말 이건 하지 맙시다. 아 이거 하지 맙시다. 그리고 네, 네, 아 일단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나왔던 루돌프 가슴커 예, 이게 있었고요. 루돌프 가슴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선녀와 나후꾼 나와 있습니다. 예. 일 났습니다. 선녀와 나후꾼 나와 있습니다. 나후꾼. 예. 이제서야 후꾼 따라 오르시는 모양이죠. 그리고 아, 마지막 그 에러 부분 대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홀해서 새벽까지 나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아, 여러 가지로 뭐 여러 가지 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네. 뭐 에러 부분 굉장히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네. 야, 이거 정리해 놓고 나니까 역사입니다. 네. 역사. 예, 역사죠. 네. 자, 그리고요. 네. 리플레이 주세요에서 특히 김재동 씨가 이 많은 어록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거 제가 좀 정리를 해 봤는데 생략을 왜 해요, 이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김재동 씨가 러브레터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들만 쭉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저희 누나는 제 얼굴에 머리만 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 매형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주 또 히트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웃었던. 그리고 두 번째 김재동 씨가 한 말입니다. 다 잘생긴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면 여자들은 아, 오빠 담배 피지 마 응? 몸에 해롭잖아 이러는데 이제 자기가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오빠 두 개 한꺼번에 피워봐 응? 그 가슴 아픈 추억이죠. 네, 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김재동 씨도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것이고 사랑은 기댈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대어줄 것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뭐 이런 멋진 말도 했었고요. 또 김재동 씨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거 무릎 꿇는 거를 창피하지 마세요. 무릎을 굽히는 것은 사랑하는 여자를 가진 남자만의 특권입니다. 이것도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연말에 이렇게 사귀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은 남자분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이 남자분들 다들 이제 군대 가실 거고 군대도 갔다 오셨고 이분들 전쟁터에서 적에게 한쪽 무릎을 내어주진 않겠지만 사랑하는 여자분에게 언제든지 두쪽 무릎을 다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끼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어디서 주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올 한 해 네네 리플해 주세요의 나름대로의 또 성과들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수많은 리플페인들이 양산되어 있고 이 리플페인들은 현재 점조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예. 숫자 자체가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리플 건수가 3만 건 정도 됩니다. 3만 건에 이르고 있고 그다음에 리플페인들이 지금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그 인터넷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딴 사람들의 고민을 내 고민처럼 진지하고 그리고 열심히 임해 주셨다는 것, 서로 돕고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플해 주세요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김재동이라는 사람이 진짜 많이 알려지고 많은 네. 활동을 하게 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도 활동 네. 진짜 좋은 활동 많이 해주시길 네. 바라고 러브레터에도 계속 꾸준하게 네. 리플해 주세요.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